조선의 한복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사군 피해복구 전투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1652m의 연연수 물길 정리와 옹벽 지방쌓기 공사를 3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온성군 남양지구 피해복구 전투장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4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전투장들의 550여개의 청년 돌격대들이 조직되어 파괴된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와 철길, 30여개의 다리를 복구하고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으며 피해복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도 120여개의 청년 돌격대가 모여 증산투쟁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고 있습니다. 한편 라남 용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노동계급이 많은 수지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복구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